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조금 더 가깝게 하세요. 지금 울려요. 아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네, 아, 자세가 이렇게. 너무 네, 이거. 빨리 저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특별하게 보드게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우리 왕순이님이 이쪽 세상에서 되게 아, 너무 자세한 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장님.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자. 이 보드게임 쪽을 언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뭐그 정도? 어때요? 아, 그 정도는 너무 과하시고요. 예. 사실 그냥 보드게임을 그냥 취미를 하고 있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냥 봐주세요. 예.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제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네. 보드게임 유저가 대한민국에 몇명 정도 됩니까? 아, 이제 한번 따져보면 한 2,500에서 한 3,000명 정도? 아, 그래서 네. 유저를 한 2,500에서 3,000 정도 네. 추산할 수 있다. 그쵸. 판매량을 가지고. 네. 그러면 뭐 너무 할리갈리 같은 길었나? 거, 할리갈리 같은 게임을 아, 네. 뭐 판매량으로 하면 그거보다 많을 거고. 어떤 거요? 그러니까 할리갈리 같은 네. 경우는요, 저 같은 할리갈리. 경우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유명하죠. 나는 보드게임 유저라고 볼 수가 없어, 절대로. 그쵸? 애들 때문에 산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걸로는 추산을 할수 없으니까 네. 지금 코어 게임이라고 했던 거는 어느 정도 레벨일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룰을 읽는 데만 읽고 이해하는 데만 한 2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어 게임이라는 것은 네. 좀 이제 게임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렇죠. 매뉴얼을 탐독해야 되는 네. 그 정도의 게임을 코어 게임이라고 지금 정의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뭐 비슷한 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보드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안 그리고 아주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왕순이님 말로는 보드 게임의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저한테 없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도박 유전자가 없고 로또 같은 거 절대 안 하죠. 도박 네. 게임 안 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보드 게임마저도 별로 취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왕순이님이 보드 게임 대화를 쭉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보드 게임에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게 이분의 목적이고, 나는 최대한 드라이하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재주로 나를 한번 녹여보세요. 오케이. 아, 일단은 저희 그 동호회 사람들은 이미 좀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드게임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이게 좋으니까 이거를 좀 전파해보고자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지인들을 초대해보고 또 가르쳐 보이고 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그 동호회들이 노하우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동호회에서 얘기하신 분이 유전자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향이 되게 컸었던 게 있는데 왜냐하면 반향이 크다는 거는 공감하는 거잖아요. 공감되지. 네. 네. 그래서 자. 저는 지금 사회자님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안 바뀔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차근차근 우리 짚어보자고. 네.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은 황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드 게임의 정의가 뭐예요? 어디부터는 보드 게임이고 어디부터는 그냥 보드 게임이 아니고 이래 애매하잖아 조금. 네. 그럼 내가 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문구점에 가면 네. 이게 1,000원짜리 종이 가게 들어서 네. 네. 네. 네. 꺼내놓고 막 주서에 던지고 막 고질라 막 이런 거 있었다고. 보드 기억나세요? 게임입니다, 그건. 보드 게임이에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장기. 네, 보드 게임이죠. 장기가 네. 그러면 물론 체스도 그러면 보드 게임일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러면 네. 저거 있잖아요. 뭐요? 그러면 신문에 나오는 십자발풀 있지? 네. 그 보드 게임이에요? 저는 보드 게임이라고 봐요. 왜냐면 스크래블이라는 게임이 좀 비슷한 게임이 있거든요. 낱말 뭐라고 맞추기 정확하게 발음이 뭐? 스크래블. 스크래블. 네.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네. 그러면 십자말풀이도 보드 게임이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그러면 접근이죠. 숨은 그림 찾기. 보드게임이다 아니다. 그것도 형식은 조금 애매한데 애매한데. 그것도 보드게임화 돼 있어요. 돼 있고. 네. 틀린 그림 찾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네. 자, 지금 애매해져 버렸어요. 예? 네? 그죠? 그렇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보드게임의 정의는 보드잖아. 네. 평판 위에 네. 주사위나 네. 뭐 이렇게 돌림판이라고 할수 있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랜덤으로 숫자가 추출되는 걸 가지고 이동하여 먼저 목적지에 다다르거나 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돈을 많이 모으거나 뭐 이런 이미지라고 보드게임이. 그게 이제 부루마블 이미지라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의 보드게임이 좀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접근된 방식이 부루마블이거든요. 부루마블.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부루마블의 그 전반적인 이미지를 갖고 아, 보드게임인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보드게임의 범주는 상당히 넓어요. 넓구나. 네. 그거 되게 유익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좀, 그러면 보드게임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다고요? 그냥 뭐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볼게요. 네. 저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 네, 반상 위에서, 혹은 반상이 아닐 수도 있네요. 반상이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약간 그 정서적이고, 약간 물리적인 행동을 동반한 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약간의 물리적인 것을 동반하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이렇게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걸 동반한 놀이가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스포츠예요. 근데 분명히 스포츠하고는 또그 궤를 그렇지, 달리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약간의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것을 동반한다라고 얘기를 아, 했어요. 네. 그렇군. 그러면 트럼프 카드도 보드게임인가? 당연하죠. 아, 네. 이제 좀 정의가 되네요. 그러면 보드게임의 정의가 좀 어느 정도 된것 같고, 그러면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 안에, 네, 정해진 인원이, 그쵸. 정해진 인원이 중요하죠. 정해진 인원이 승부를 가린다. 뭐 네,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 그렇게, 벗어나는 네, 뭐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네, 네. 뭐 사람이 없는 보드게임이 개발되면 그건 뭐 아주 혁명적이긴 하겠다. 아무도 지금 안 나오고 하겠지.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 보드게임이 보드게임 기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2000년도에 나온 사이트인데, 네. 그 사이트가 이제 보드게임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 했어요. 그러니까 누적을 시켜놨죠. 근데 거기에 등록된 게한 8만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만여 개의 그 보드게임이 있는 건데, 아까 질문이 뭐였죠?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자꾸 까먹어. 네. 뭐였죠? 자, 됐고요. 저도 네. 까먹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오는 구선 자기가 네. 죄송합니다. 나는 네. 최초로 접했던 네. 보드게임이 그렇게 듣고 보니까 뱀주사위놀이 알아요? 아, 그럼요.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뱀주사위놀이였던 것 같다. 근데 네. 그게 그때 당시는 어떤 뭐 한국 사회의 모든 것들이 대개경우 외국에서 번안해서 그냥 들어왔거나 대충 이렇게 네. 저작권 이런 세상이 네. 아니었잖아. 네. 그럼 뱀주사위놀이도 원형이 있겠네. 아, 그렇죠. 원형이 있죠. 원형이 있고 제가 그게 이제 유물로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물이요? 예.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좀 발굴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진짜 오래된 거는 그 이집트 벽화에도 그게 존재를 해요. 세네트라고 하는 그 보드게임인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200년경? 그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근데 3200 네. BC?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네? 자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아이를 낳고 이런 거 외에도 사실은 여가의 시간 존재를 하거든요. 그죠? 그렇지. 반면에 잉여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거를 과거에는 다 놀이로 채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일부분에서 우리는 의식주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의식주 외에도 그 놀이라는 그 여가 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미주 선진국에서는 유럽 그 선진국 시장에서는 그 시간을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여가 시간, 그럼요. 그거는 놀이 예, 시간. 의식주 이외에 아주 아주 정제된 아주 인간을 위한 정말 인간을 인간 본연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사람은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죠. 그런 그 용어도 있잖아요. 뭐 호모 뭐 있는데 기억이 좀잘안 나네. 그러면 네. 지금 정리하면 3500 BC 3500년경에 이집트에서 뱀 주사위 놀이를 했다는 거요? 아, 그거는 제가 확실하진 확실하진 않고 아무튼 오래됐다. 아주 오래됐죠. 자, 그럼 내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까 분명히 그 여러 종류 얘기를 하셨어. 네. 그 내가 물어본 거다 보드게임이라고 그랬거든? 그 아까쯤에 그 놀이의 인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학명이 있네요. 뭔데요? 네, 호모 루덴스라고 한 호모 거고요. 루덴스. 네.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지. 예. 그치. 알겠고. 네. 그렇다면, 네. 뭐, 이 유저들이 그 랭킹도 매길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게임 랭킹? 네. 아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보드게임 기기라는 사이트예요. 그 기기란 뜻이 그 어떤 거냐면 좀 너드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타쿠. 예, 그렇죠. 일본에서 오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일본에서 너무 오타쿠, 집중해서 우리나라에서 오덕. 그렇죠. 너무 집중하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 되게 무심해지는 상태. 그러다 보면 패션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게좀 너드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기기 딱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드게임 기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하면 뭐 보드게임 덕후 정도에 되는 사이트인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해 안갈 정도로 좋아해서 그쵸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네 기기라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네 그치. 근데 네그 기기라는 느낌도 사실은 근데 한몇년 사이에 또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잠깐만요. 잠깐 또 지금 네 엇나가고 있는데, 랭킹이 있냐고 물어봤어. 네 랭킹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1등이 뭐예요, 1등이? 지금 1등이 그 레거시라는 게임인데 정확하게 갑자기 또확 들어오니까 네. 아 판데믹 레 아, 팬더믹 레거시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그다음에 그게 충격적이었죠. 자 그게 그 전체 몇개 중에 1위냐고? 8만여 개 중에 1등인 거예요. 8만 개? 네. 이게 재밌는 게 보드 게임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보드 컴퓨터 게임 게임이 8만 개라고? 네. 그 컴퓨터 게임 많이 하시죠? 네.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우리가 팩 게임 같은 경우 아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유행이 지나면 다시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기계들이 너무 많이 발전했다거나 뭔가 이게 호환이 맞지 않으면 그게 사라지면 아니 저런 게 없어지거든요. 있어. 뭐냐면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두번 보면 좀 감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요. 뭐 누구 어떤 애들은 허풍 떨기 좋아하는 애들은 그렇죠. 너무 감동받아서 뭐열 번을 봤네. 나 그런 말안 믿거든. 솔직히 두번 반보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렇잖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런데 비디오 게임도 왕 깨면 다시는 안 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놈의 보드 게임은 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네. 그냥 계속 누적돼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저거네. 그러니까 장기를 네. 한번 두고 말지를 않잖아. 그렇죠. 계속 두잖아. 네. 장기도 보드 게임이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봐도 다 보드 게임이에요. 모든 보드 게임이 그런 요소가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다시 그렇죠. 리플레이를 해도 재밌다. 그렇죠. 이거 엄청난 장점인 거네, 보드 게임은. 그렇죠. 실은.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내가 아까 영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영화를 두번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서사 때문이잖아.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알고 보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럼 보드 게임도 서사가 있는 게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임은 다시 플레이하기 힘들잖아.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 이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또, 네. 그 서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이야기인데 보드 게임에서 보면 그 이야기의 구조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바둑이죠, 바둑. 바둑. 예, 네, 바둑은 이거를 스트레저리라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추상 전략이라고 추상 전략. 그래요. 예. 네. 네, 보드 그 바둑도 보드 게임 킥 랭킹이 있어요. 몇위 정도 할것 같아요? 바둑이? 네, 8만여 개 중에. 바둑은 한 10위 안에 들어야지. 아. 무조건. 동양 게임 아니야. 그럴까요? 근데 실은 체스가 네, 8만여 개 게임 중에 사실 보드게임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메디인데요. 아, 제가 알기로는 한 50에서 한 60위를 계속 왔다 갔다 50에서 하는 걸로, 62? 네, 그 정도 상당히 50에서 엄청나게 높은 62? 거죠. 체스가 더 높겠다, 그러면. 아니에요, 더 밑에 있어요. 근데 바둑이 훨씬 더 높은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둑은 19개 격자에 그 교점에다가 흰색 돌하고 검정색 돌을 번갈아 놓는 거잖아요. 그치. 그죠? 턴 게임이라고 하지, 그걸. 그죠? 그거를 이제 왜 추상 전략이라고 하냐? 거기는 테마가 전혀 입혀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팬더밀레 지금 1위 하고 있는 팬더밀 레거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구에 갑자기 전염병이 도래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막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 버리고 막 치열 막 세상을 종말시킬 수 있는 거대한 이제 전염병이 도래한 거고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서 그걸 돌파해 나가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 전염병이라는 그 소재는 테마인 거잖아요. 테마지. 근데 바둑에는 아무 테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추상화처럼 어떤 형태가 없다라고 해서 추상 전략이라고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럼 추상 전략이 과연 테마가 없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죠. 근데 추상 전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마가 무궁무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 자기가 그냥 의미 그렇죠? 부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약간 어떤 자기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전쟁의 느낌을 많이 거기다 구현을 해내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도 있고 정말 아까 아, 지금 말씀드렸던 그렇죠? 어떤 영향력을 막 발휘 어떻게 영향력 싸움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라 해서 바둑이 어떻게 보면 바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네. 그 추상 전략이다 보니까 요즘에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응답하라에서도 그렇죠. 나왔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생에서도 나왔었고, 바둑 그렇지. 기사들이 되게 훌륭한 천재처럼 나온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근데 그 바둑이 등장하는 씬마다 네. 되게 인생의 어떤 것들이랑 오버랩을 시켜서 인생의 그렇죠. 중요한 순간들에 결정하는 네. 어떤 그런 거를 상징화하는 장면에서 가끔 등장한단 말이지, 네, 바둑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인공이 자기 인생 고비 때 바둑의 어떤 기술을 생각하는 것처럼 대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 그렇죠. 버린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치? 네. 근데 그 팬데믹 뭐 그것은 전염병이니까 뭐더 이상 확장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네. 그래서 바둑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52밖에 안 된다. 아, 그거 좀 50, 저는 놀랍네. 52, 놀라워요. 60이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 있고요. 8만 개로 치면 또 네, 그렇겠네. 그렇게 보는데 아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뭐 미생의 드라마에서도 많이 그걸 소재로 삼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갑자기 뭐 바둑을 잘 두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문득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세돌이 그 알파고하고 졌지? 싸워서 졌잖아요. 그리고 커제도 졌지? 뭐 이세돌은 한 번은 한번 이겼어. 한번 이겼어. 이겼잖아요. 네, 커제는 뭐 모조리 졌는데 물론 이제 더 발전된 알파고가 싸워서 졌겠지만 근데 바둑은 사실 19 곱하기 19잖아요. 그 사실은 무한대 그 그치. 예그그 저기 사회자님이 거의 무한대로 수렴되지, 천문학 경우의 수가. 좋아하시잖아요. 네, 천문학 그 그때 은하의 뭐 별이 어마어마하다고 저한테 맨날 네, 얘기했잖아요. 별의 그치. 수는 그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인간이 서로 지금 반상에서 바둑을 둔다는 거는요. 어떤 정답을 갖고 두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5 곱하기 5는 5, 25잖아요. 그 25를 찾아서 두는 게 아니라 모호함 속에서 두는 거예요. 모호함 속에서. 그러면 뭐냐면 그렇다면 바둑에서는 그러면 정답이 없는데 그럼 바둑에서 배우는 게 뭐냐?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몇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요승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아주 오랫동안 그 선배님들이 바둑을 두면서 가던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걸 우리가 기보라고 하지 않아? 기보. 뭐 기보 그래도 아닌가? 좋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뭐냐면 어떤 산길이 있는데 산길에 어떤 선배님들이 지나갔어요. 몇천 년 동안. 그러다 보면 거기에 미세한 발자국들이 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따라가는데 그걸 우리가 정석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기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길을 따라서 쭉 가면서 자기네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 놨던 건데 이번에 이 친구 있잖아요. 그 누구죠? 커제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는 다른 길로 가는 아,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길을 계속 가는 가면 간다. 그런 놈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좀 바둑 얘기를 많이 바둑 했네요. 얘기가 나왔네. 바둑도 뭐 어차피 내내 보드 게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가장 보드 게임을 많이 즐기는 나라는 어디예요? 현재로는 메카라고 하잖아요. 중심지. 현재는 독일이에요. 독일이 독일이 보드 게임의 중심지가 된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독일이요?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일단은 가장 활성화된 나라의 그 어떤 분위기들을 좀 듣고 그거에 비교하여 한국이 어느 정도 척박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진국 뭐 활발한 나라 먼저 물어본 거예요. 독일 분위기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잘 아시니까. 독일이요. 일단 독일이요. 약간 그 이거 뭐제 생각이 좀 많은데 독일이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전범 국가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범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행보하고 독일의 행보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얼마 그렇죠? 전에도 그 당시에 그 유태인의 그 수용소에서 지키고 있던 그 누구죠? 그 경비원을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80세의 노인을 잡아다가 다시 구속을 시키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하고 행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 뭐냐면 철저한 자기 반성. 자기는 다시는 이런 일을 자기 나라 주도해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철저한 반성의 시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터부시한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의 속성이 뭐냐면 재밌다. 게임의 속성이 뭐냐면 상대방을 누르고 죽이고 물리쳐야지만 자기가 이기는 거잖아요. 게임의 그렇죠? 속성은 다 그래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일은 그런 게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나오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전범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트라우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추구하는 게 보면 조금 따뜻하고 가정적이고 부드러운 경쟁을 유도하는 그리고 그 게르만 그 독일 국가의 그 민족성이 상당히 술을 좋아하고 샘볼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그치, 얘기했던 수리의 국가지, 그쵸. 거기가.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정밀 공업 이런 그쵸. 거 발달해 있고. 뭐 벤츠 뭐 이렇게 하여튼 공업 분야 쪽으로는 좀 아, 탁월하잖아요. 그럼. 합리적인 생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드 게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로직이 상당히 수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수싸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고고하고 맞아떨어지면서 독일에서 상당히 이거를 좀 많이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무렵에 그 그러면 독일은 전 국민이 다 보드 게임을 즐기는 분위기예요? 물론 그렇진 않겠죠. 아니야? 그렇진 않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게 유독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세계적으로 보드게임이 엄청나게 침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독일은 하고 침체하지 있었어? 않았으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게임 아세요? 뭐야? 혹시 그 벽돌 게임? 벽돌 깨기? 우리는 벽돌깨기라고 했지. 옛날에 이제 검은 흑백에 밑에 그 판때기가 이렇게 슥 지나가면 아니, 띵띵띵 소리. 전자오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쵸, 지금? 전자오랑. 알지? 블럭 깨기. 그게 그 뭐지? 그 아타리사의 퐁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퐁게임인데 그게 1974년도에 나오거든요. 1974년에 나오는데 그게 우리 터미네이터에서 그 팔뚝이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걸 갖고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런 걸좀 비슷하게 요게 어떤 게임 산업을 완전 송두리째 바뀌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 그 사업을. 전까지는 좀 아날로그하고 이렇게 보드 게임들이 사실은 전체 주류 흐름이었어.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드 게임 침체기가 시작된 것이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자산업의 발달로.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때도 독일은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근데 폰 게임의 유래도 재밌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그건 전자게임 할 네, 때, 그때 얘기하죠.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독일의 견주어, 우리나라의 척박함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90, 아이고, 얘기할 뻔했다. 아무튼 90년대에는 분명히 보드 카페가 있었어. 보드 게임 카페였지.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나 유전자가 없는데 가서 끌려가가지고 거기 비싼 커피 마시면서 뭐 주사위 막 굴리면서 뭔가 타일을 붙이는 뭐 그런 농장도 나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기찻길 맞아요. 연결하고 맞죠? 그런 게임들 있죠. 예. 난 그때 딱그 1, 2년 어간이 우리나라의 최고 붐이었던 것 같아. 보드 게임 카페 나왔을 때. 그때 그게 약간 대학생들이 대학생스러운 게임을 즐기는 듯한 그런 문화도 있었고, 응? 당구장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렇죠. 여자친구 데리고 보드 게임 카페 가는 게. 좀 신선하죠. 예. 예, 근데 그런 그 느낌이. 이후로는 내가 못 봤어. 보드 게임 망했죠. 망했지. 예,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했죠. 그래서 랩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완전히 망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랩넌트처럼 좀 남아있다가 지금 그것이 다시 좀 자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간 다시 제2의 부흥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보다는 지금 질적으로 양적으로나 양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질적으로는 훨씬 더 지금 그 토양은 더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상태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잠깐 뭐냐면 그런 어설피 온붐 때문에 오히려 더 환경이 안 좋아진 거야. 제대로 들어왔으면 제대로 소개가 되고 제대로 학습이 되면서 이건 인내심이 필요한 게임이야라는 걸 배워 나갔더라면 천천히 이렇게 성장했을 것 같은데 그때 어설프게 들어왔거든. 내가 보기에도 그거 무슨 급하게 그거 막한 시간에 막 두세 개를 꺼내 가지고 막 어설프게 그 했다고. 그래서 당시에 나처럼 아난 유전자가 없구나 하고 떠나버린 거지 그때 사람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것도 말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보드게임 카페가 잘 됐죠. 잘 되는 초창기 되게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반 성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양적 성장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게임에 대한 저변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되다시피 하니까 보드게임에 대한 어떤 정서나 어떤 분위기를 잘 모른 채 그냥 사장님들이 그냥 노래방 열듯이 그냥 당구장 열듯이 PC방 열듯이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 게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룰 설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차분히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 없이 그냥 노출되다 보니까 그냥 확 사그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설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엔 손님들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인원 적고 배우는 건 없고 하다 보니까 쉬운 게임 위주로 그때 그걸 우리 파티 게임이라고 그래요. 파티 게임 위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티 게임 뭐냐면 한뭐 1, 2분 설명? 뭐 길어야 5분 정도 설명하면 게임을 할수 있는. 그래 테이블 순환이 빠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경제적인 그 논리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인기가 떨어지는 요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우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좀 감이 잘안 오실 것 같아서 내가 좀 이렇게 물어볼게. 독일에 보드게임 회사가 몇개 정도 돼요? 아, 수도 없이 무수히 많죠. 많다. 무수히 자, 많죠. 우리나라에 그럼 보드게임 회사 몇개 정도 될까? 우리나라의 보드게임 회사요. 자체 생산하는 게임이 있긴 있어요? 그럼요. 우리나라 보드게임 회사 그냥 보면 굵직굵직한 건몇개 있는데 몇 개? 자잘자잘까지 다 하면 자, 한 10대 개 정도 되는 열댓 것 개? 같아요. 10대 개는 많지 않다는 거지, 우리나라 인구대비해서. 아주 많지 않은 거죠. 척박하다. 척박하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큰 회사 한두개 정도 외에는 다 작다고 보시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질문을 드리기가 무섭네. 왜요? 너무 너무 답변이 길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짧게 지금부터 자, 답변을 네,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사고라고 그랬어요. 큰 사고. 그게 뭐야? 큰 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영화나 이런 데뭐 아카데미나 이런 데 가서 상을 받으면 사고 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드게임계에서도 상이 있어요. 아까 그 메카라고 한 나라가 독일어를 했잖아요. 그 독일에서 그 슈필드 야레스라는 발음이 뭐 하여튼 독일어니까 그런 상이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아주 권위 있는 보드게임 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상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영예죠. 그거를 아마 한국에서도 조만간 받지 않을까. 본인이 아니요, 무슨 죄 접니까? 그게 아니라 한국인이 아마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자가 없잖아. 개발자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본인 있고. 포함해서 아닙니다. 저는 뭐 개발자 아니고요. 자꾸 그러시네. 아, 이분이 큰 상도 받고 아닙니다. 개발도 몇개한 걸로 알고 그런 있는데 얘기 하지 마. 하지마? 네, 하지 나 마시고. 부끄러? 네,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뭐 우리 방송 나와서 네. 보드게임의 전문가 행사할 정도는 충분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 전문가 좀 너무 많으시고, 아니 유저로서 저는 전문가. 그냥 유저로서. 그쵸, 유저로서는 유저죠. 저는 그냥 전문가잖아. 자, 집에 간단하게. 보드게임 몇개 있어요? 아, 이것도 아니 저는 그거 얘기해봐. 괜찮아. 그 정도는 해야 돼. 한 250개 되는데, 그 250개. 정도는 발도 못 내밀어요. 발도? 예, 왜냐면 보통 매니아는 기본적으로 365개가 최초 기본이에요. 그거는 뭐 1년에 예, 365일 1년에 관련 한 개씩 있겠네. 한 개씩 해서 1년에 매번 세 게임을 할수 있는 정도. 이게 입문 근데 단계예요. 이보세요. 아까 보드게임의 장점은 네. 리플레이 해도 재밌다. 네. 다른 게임보다, 다른 유의 어떤 유흥보다 훨씬 더 네. 좋은 강점처럼 얘기했잖아. 네. 뭐야, 그게? 근데 어?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취미는 콜렉션으로 수렴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시작해도 나중에 모으더라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좋은 건 가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만 있어 봐봐. 그 250개 중에 비닐로 안깐거 있어요? 저는 무조건 다 까요. 무조건 다 예, 깐다. 안 까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갖고 놀라고 하나 까고 하나는 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나는 가지고 그러니까 세 개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 개를 산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 소장용, 하나는 판매용, 판매용? 하나는 놀이용. 뭐 이렇게 판매용? 하시는. 예. 그럼 뭐 재테크 하는 거예요? 재테크 정도는 아닌데, 간혹 이걸 파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품절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절판되는 경우, 가격이 좀 오른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보드게임 환경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네. 다 어느 정도 한것 같고, 저 얘기를 해보자. 아까 지금 내가 지금 저기 왕순이님 얘기한 거 네. 못 알아듣겠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처럼 나왔거든. 어떤 뭐요? 아니 저는 나는 뭐가 쉽게 얘기했는데. 궁금하냐면 네. 보드게임이 분류가 있을 거 아니야, 분류. 네. 예? 분류를 좀 대분류를 좀 해봐 줘 봐. 블루마블류로는 뭐라고 그랬었고 아까 네. 뭐는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큰 분류를 좀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거를요. 예. 그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야 돼요. 그렇게 왜냐면 그 복잡? 분류가 되게 많아요. 아니 네. 그냥 굵직하게 이런 게 있고. 굵직하게 나눌 아 그러면 정도가 이럽시다. 아니에요. 다 나누지 말고 자. 그냥 만약 굵직하다면 이 정도겠죠. 헤비 게임, 라이트 헤비게임. 게임, 그다음에 뭐 파리 게임 정도 아그 나눠지는 거지. 그거에 대한 그 안에 보면 뭐 트리테이킹, 뭐 아, 쟁상류, 뭐 그러니까 이런. 분류법도 그건 따로 시간을 장르로 내야 돼. 분류해야 하느냐, 뭐 게임 룰에 의한 그렇죠. 분류를 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뭐 코어 게임이냐, 뭐 그거는 파티 게임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사회자님이 너무 몰라서. 몰라서 무식한 소리 한 거야? 무식한 소리. 나는 아니, 무식한 소리는 무식하니까. 아닌데. 아니 나 보드 게임에서는 거의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안 되겠다. 네. 그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큰 사고 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제 올해 게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 선수가 상을 받을 확률이 있다. 그게 이제 목표로 되지. 왜냐면 영화계에서도 상을 받고 음악계에서도 지금 받으니까. 싸이도 막 빌보드 차트 2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쪽에서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죠. 구조상. 맞아. 사실은 그런 거 있어. 뭐냐면 봅슬레이. 네. 우리나라 없었잖아, 아무도. 근데 국가대표가 봐봐. 그건 봅슬레이가 아니구나. 아무튼 그쪽 빙상. 네. 그러니까 아주 조현아도 마찬가지고. 뭐 없어.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선구자적으로 뚫어버리는 거야. 그럼 다시 붐이 그 뒤를 이어서 따라오는 그런 식이 되겠네. 보드 게임도 상을 받으면 그죠? 가능성을 보고. 자 그러면 지금 나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임 있는지 상? 소개시켜주고 싶은 싶은 게임. 게임? 입문자죠? 네. 입문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슨 질문을 한 거냐면요. 실증 생기지 않고, 네네. 예? 한 템포씩 한 템포씩 왕순이님처럼 정말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으려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요거 해보고 그다음 그러니까 요거 해봐라. 뭐. 제가 사회자님하고 많이 제가 시도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사회자님은 번번이 실패했지. 예, 번번이 실패했는데 네. 그래도 몇개 성공한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사회자님은 이걸 좋아해. 뭐냐면 룰이 일단 간단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룰이 정말 1분도 아니야. 30초 내에 직관적인 거 좋아한다는 거야. 예, 그렇죠. 30초 내에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네. 그리고 듣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 예, 그러면서 그리고 많은 변주가 있는. 변주가 있고 그렇지 예,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그게 바로 스파이폴이에요. 어 스파이폴. 예, 그때 그거 했더니 빌려가시고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분들 종류를... 스파이폴이 뭐냐면요 그림 보면서 이 추측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와. 장소를 그래서 나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일종의 이제 연막을 치는 거야. 그 네. 장소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추리해서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룰이 상당히 쉬웠고. 일단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 이런 거 왕순이님 맨날 나한테 하는 소리. 이 카드를 받으면 네가 할 행동은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 카드를 안 받고 네가 해야 할 행동은 몇 가지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그걸 못 견디겠거든. 응? 네. 근데 다 나갔지 않나? 실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네. 그 보드게임이라고 예. 하는 거는 그 취향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다 존재해요. 못 찾을 뿐이지 다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자님께서 뭐 그거를 원하신다 어떤 스타일을 원한다 그럼 다 찾아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자, 또, 나 그것도 궁금해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당구를 치잖아. 네. 당구를 치면 만약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구를 어른하고 초등학생이 치면 어른이 이기겠지. 네. 왜냐하면 피지컬이도 있을 것이고 그쵸. 유리한 어떤 환경이 펼쳐지잖아. 어른들한테도 볼링도 미묘하게 그런 게 작동할 거야 분명히. 뭔가 예를 들어 여자보다 남자가 유리한다든지 네.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유리하다든지 네. 보드게임이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그 이게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출발 자체가 가족,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이라는 구성을 보면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아들도 있고 또 심지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그런 구성원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유전자 자체가 예, 그걸 이제 되게 중시하는 밸런스 그렇죠. 그걸 이제 밸런스라고 그래요. 뭐냐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보드게임 내에는 있다? 삽입돼 있어요. 역전에 발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국엔 또 그것 때문에 웃게 되고. 웃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인생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밸런스라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게임 내에 약간 묘한 핸디캡을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예. 그리고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의욕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통은 넣게 돼 있는데 바둑 같은 건 그렇지가 않죠. 네. 근데 현대 보드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하게 아까부터 생각해. 네. 아까부터 보드 게임이 가족 뭐의 어떤 그런 네. 소통의 장. 네. 예?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만들고 네. 게임을 하다 보면 그렇게 네.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간혹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옛날엔 저희 밥상을 엎어. 네. 네? 저희 이제 동호회 한 분이 판을 뒤집은 적이 선배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보드 게임도 경쟁이잖아. 네. 누군가 누군가를 이렇게 데미지를 입히는 거고 네. 이기려면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감정이 안 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자꾸 사실...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게임 내에서 누가 사기 쳤어? 게임 내에서는 그렇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플레이어 한 명이. 자꾸 이제 묘하게 말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심기를 건드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기면서 네. 이기면서 깐죽됐구나. 그렇죠. 그런 요소 때문에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렇구나. 그런 장치인데 그게 또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연출도 되는데 그때는 또 약간 또 음주도 좀 하시면서 하는 상황이라서 재밌었어요 그때. 그랬고. 그러면 그 아까 그 상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 상이요. 그거 참여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아, 참여요? 조건이 뭐야? 참여 조건은 뭐 무제한? 아니요. 그냥 일반인이 참여할 수는 없고요. 아, 없어. 참여할 수 없고 거기에 이제 에센이라고 독일에 에센이라는 그 공업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거기가 이제 그 공업 그 시설이 철거되면서 그 부지가 생기잖아요. 그 부지에다 이제 뭐 할까 싶어서 이제 박람회를 만든 건데 그게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진짜 페스티벌 엄청나게 같은? 그렇죠. 다 모여요. 그냥 메카니까. 근데 그때 뭐 자기 나라든 뭐 독일이든 나라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아주 예. 오타쿠들 아주 바글바글 하겠네요. 그쵸. 보면 딱 보면 오덕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제품들을 가서 시연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비즈니스도 하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SN의 그 심사위원들이 있단 아, 그러면 그럼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그 대회라는 게 이미 출판된 게임들을 주는 상인 건가? 그렇죠. 아. 그렇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 당해에 출판돼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독일 내에 그 물건이 구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소셜 펀딩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아니면 저도 되게 지역적인 그런 데서 이렇게 해서 저거네. 그런 건 아니고 영화제 같은 거네. 그죠? 영화로 치면. 소비자가 정보를 주었으면 그 소비자가 그거를 쉽게 살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그 제품만 그 상품만 심사위원이 심사를 할수 있게 그런 조건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그 SN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게 이게 1979년도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자, 그 좀, 이게 조금만 끊어가자.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그럼 또 질문. 뭐냐면 출시된 제품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 대회에서 상을 받으려면 출시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먼저 출시를 해야 일반인이 되죠. 출시를 어떻게 하냐고. 출판사 사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 출판사를 차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성 제품을 갖고 평가하는 박람회인 거예요, 쉽게 말하지. 그 유저가 되긴 쉬운데 개발자가 되긴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거를 이제 상을 받으면 그 무슨 표딱지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옛날에 그 기사단들의 표딱지 같은 그 표딱지가 있어요. 중세 기사들 뭐 이렇게 유치해. 봉건영주의 표딱지가 있는데 그 표딱지가 붙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존에 상을 못 받다 하더라도 그 표딱지를 붙이는 게 훨씬 더잘 팔리니까 그 표딱지를 스티커를 해서 붙인 경우도 있고 박스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도로 무슨 권위 있다? 권위가 있는 거죠. 뭔가 엄청나게. 뭐 검증 받았다? 심지어는 그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예예요. 아, 그 후보 몇 그래서 명이나 올렸는데? 후보는 보통 3개, 4개, 5개 이 정도 올라가요. 근데 후보에 올라가면 그 후보에 올라갔다는 것조차도 그 마커를 찍어서 그 박스한테 심거든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냥 왕순이님은 표딱지 있을 거 아니야? 네? 저는 없죠. 저는 그 지금 레벨이 너무 아니지. 오해,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표딱지를 받은 사람이 한 우리 명도 없어요. 왕순이님이 우리나라 그 3,000명밖에 안 되는 동호회에서 가장 이름 많이 알려진 아닙니다. 그 저는 회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저한테 안 쓰다. 안 돼, 이건 살려갈 아, 거야. 왜냐면 그럼 안 돼. 왜냐면 이거 보드게이머들이 들을 수 있잖아. 안 들어. 들으면 아 들어. 듣게 되거든. 들으면 나 그냥 제명이야. 나 지금 이미지 되게 좋아. 되게 겸손의 이미지라고. 건방의 알았어. 이미지가 자,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네, 이거 알아서 할게요. 진짜 편집을 할 수도 미치겠네 있고, 진짜.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안 돼. 알았다고. 알았다고. 스톱. 오케이. 자, 빨리 그부터 당장 지워 안 지금. 돼. 자, 일단, 아, 이거 편집을 안 그렇게 하는 게 된다고 어때? 진짜. 실시간 편집이 가능하냐? 어? 자, 아이, 싸우면 아이! 안 된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이따가. 얘기하면 얘기해. 근데 이게 이제 1979년도에 이 심사가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왜 권위가 있느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보통 권위가 있으려면 호응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호응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시작할 때 사람들이 7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 7명이 전혀 보드게임 산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그첫 번째 제1 조건이 뭐냐면 업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 소비자들과 리뷰어로서 공감을 했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심사위원을 예, 저거랑 구성하거든요. 비슷한 파워블로거가 네. 그 무슨 삼성 직원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원칙도 있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업계로부터 예를 들면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식비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니면 어디 가서 이거 물건을 저기 공수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거에 대한 진정성, 호응을 이제 끌어내는 거죠. 소비자들로부터. 그래서 이거에 대해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낸 그 케이스예요. 딱지의 권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했는데 그럼 얘네들이 수익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 로고 있죠, 이 딱지. 네. 이 딱지의 사용료가 있어요. 딱지를 팔아? 아니, 주는데, 그 아, 딱지를 연한이 있다. 주는데 그 딱지를 박스에다가 붙이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 말인지 알겠다. 출판사에서는 그 딱지를 사는 정도 사는 것이 그걸 돈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났기 야, 때문에 우리가 사겠죠. 모르는 보드게임의 세계구나, 또 하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왜냐면 영화는 하면 뭐 그다음엔 어느 소비가 끝나고 게임도 소비가 컴퓨터 게임 소비 끝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서적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나 게임 그 컴퓨터 게임보다는 약간 서적에 그게 가깝다는 느낌이에요. 비싸? 그돈 사용료가? 그거는 제가 자세히 얼마나 비싸?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뭐 행사 나쁘지 않은 유지하고 뭐 심사위원 뭐 심사비 주고 하려면 네. 좀 비싸겠네.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확실한 건 가격은 잘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 수익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박람회를 운영을 하면 그 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스에 사람들이 되게 부스비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다 수익이 되겠죠. 근데 그 부스가 뭐 예를 들면 1평 뭐몇 평당 몇 평, 뭐 가로 몇 평, 몇 평만 이렇게 빌리면 그거 이제 비용을 내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그 박람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뭐 일산 킨텍스 이거랑 제가 알기론 그런 거한몇배 된다고 네. 들었으니까. 그 내가 저기 보드 게임을 또 조금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게임 자체가 너무 착해. 어? 무슨 농촌 나오고 어? 무슨 무 심고 배추 심고 이런 거부터 예? 무슨 저기 뭐야? 뭐 동산 이런 거 자꾸 놀이동산 나오고 거기 뭐도 자연 나오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테마는 무궁무진하지. 무궁무진하지.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19금 게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좀 있죠. 폭력적인 게임도 네, 있을 거. 있죠. 인간의 원초적인 그 말초를 건드리는 말초 네.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테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우리 독일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100원 넣고 이렇게 자꾸 배팅을 해가지고 여성 이제 옷을 조금씩 탈의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거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보드 게임에서.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존재해요. 물어보는 거야. 존재하고요.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드 게임이 그 독일이 성인용이 있냐?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게 해보셨어요? 전안 해봤어요. 250개 중에 있어 없어? 제가 아시잖아요. 저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문외한인 거. 네. 있잖아. 그러면 왕순이님은 잘 만들어진 좋은 게임의 조건은 뭐라고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해가 달라요. 다른데, 일단 서양 사람들의 시각도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그래 동양이니까 동양적인 시각 좀 다른 것 같고, 그죠? 동양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우리 회화를 하잖아요. 동양화도 그렇고,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약간 정신수양,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하고, 그 다음 내 감성하고의 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충분히 젖어들어가고 경험하는 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우리 서양 미술사도 보면, 좋은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없었던 거를 갱신하는 거에서 되게 큰 가치를 두잖아요. 보드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보드게임도 전에 보이지 않았던 형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거를 장르를 개척하거나 그걸 제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는 문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좋은 게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미술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약간 좀 젖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견해는 그래서 저는 재미도 좋지만, 참신해라. 그쵸? 이 게임이 색다른 경험을 그쵸? 제공해라. 그렇죠? 어떤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느냐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뭐 그래. 그럼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좀 신선했던 네. 사례를 얘기해 줘 봐요. 그러니까 이 보드 게임의 참신성이 어느 정도까지인 거냐라가 감이 없으니까. 네. 왜냐면 계속 변하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그런 이제 변화 없이 가다가 어떤 천재가 하나씩 툭툭 만들어내겠죠. 지금 저는 근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아까도 지금 현재 보드 게임 기 순위 1위라고 하는 그 팬데믹 레거시라는 게임. 이제 그게 저는 나름대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난 테마밖에 신선한 게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식도? 왜냐하면 형식이 좀 특이했는데, 왜냐면 보드게임 제가 사잖아요. 그럼 저는 비닐로 약간 잘 예쁘게 포장해서, 네, 포장해서 그 예쁜 서랍장에다가 잘 보관하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제가? 되게 조심조심하죠. 뭐 이렇게, 꾸겨질까 봐. 예, 과자 먹으려면 과자 먹지 마라, 음료수 먹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팬데믹 레거시는 누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게임을 약간씩 훼손해요.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카드를 찢어버린다거나. 그러면 그 찢어버리거나 스티커를 붙이면은 그런 행동은 내 보드게임을 온전히 보존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지금 부시거나, 뭔가 망가뜨리는 상황이잖아요. 테마랑 잘 어울린다. 네. 그런데 다음번에 그 게임을 할 때는 그것이 그대로 누적돼 있거나 기억돼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에서 내가 지금 저장되듯이 그쵸? 세이브. 세이브하는 기능이 보드 게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했던 게임에서 스탑되고 나서 다음 게임을 계속 스토리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보드 게임을 이렇게 조금씩 망가뜨려 가면서도 할수 있구나라는 되게 신선한 기억을 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좋은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아주 급격하게 기순위 치고 올라오면서 작년 정도에 기순위 1위를 차지를 하게 돼요. 예, 그거 이제 되게 의미 있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1위 한걸 무너내고 무너뜨리고 올라간 거라서 되게 의미가 있죠. 그전에는 뭐가 1등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블루마블. 알기로는 황혼의 투쟁이라는 게임이 황혼의 있어요. 투쟁. 네. 그 영향력 게임인데 그것도 제 내가 명작이죠. 네.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네. 그 우리 대학생들 MT 가서 하는 마피아 게임 있잖아. 그렇죠. 예? 눈 감고 네. 뭐 네. 도둑이 어쨌네 뭐 네. 경찰이 네. 뭐. 러시아에서 예? 개발된 네. 그거가 보드 게임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원래는 보드 게임이죠. 원래는. 네. 네, 캠퍼스에서 만들어진 게임인데 러시아의 한 캠퍼스에서 개발된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게임인데 그것이 보드 게임화된 거예요. 네, 그런 류의 게임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정체를 누군가 숨기고, 그죠? 그 정체를 밝혀내는 게임. 한명 혹은 다수가 자기 정체를 숨어서 들어가고 같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정체를 찾아내는 게임.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거짓말이 폭로될 때그 유쾌함? 그걸 노린 게임이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국내에서는 예, 마피아 게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다양한 변주가 있고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뭐야? 또 알까기도 보드 게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르죠. 덱스터리티, 손기술을 이용한. 네. 그 게임도 보드 게임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이 있어요. 100위? 알까기인데도 불구하고. 알까기? 예, 우리는 알까기 되게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100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나름대로 야, 8만 개에서 100위 안에 바둑과 체스와 장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알까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어떤 거요? 100위 안에는 체스나 이런 건 들어가 있지 않고, 체스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고, 고라고 해서 들어가 있고, 바둑만? 그다음에 크로키놀이라고 알까기 게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알까기. 와, 네. 알까기가 뭐다 잡은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오목도. 오목은 뭐 후반에 있고, 후반에 있고. 예, 근데 그 알까기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그 크로키놀이란 게임이에요, 그게. 크로키놀인데 이제 알을 깔 때는 이게 손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예, 아주 잘하고, 왜냐면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젓가락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손을 되게 정교하게 잘 사용을 하죠. 하는데 이게 묘한 타격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네. 그 알까기는 장외로 넘어뜨리 저기 장외로 이렇게 나가리를 시키면 이기는 거잖아. 뭐 그래서 자기가 결국엔 최종 남아있는 알이 네 거면 네가 이긴 거고 내 네. 거면 내가 이긴 거고 이런 이제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어떤 방식은 알까기의 알이 자동차예요. 트랙이 있어요, 이렇게. 피치카라고 트랙이 있는데 그 누가 더한 바퀴 빨리 도나. 그러니까 꼭 굳이 뭔가 까서 상대의 그 알을 바깥으로 떨어뜨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런 플리킹이라고 그래요. 탁 쳐서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손가락으로 탁 쳐서 왜냐면 그거는 네. 알까기보다는 구슬치기에 가까운데. 아, 구슬치기 뭐 거의 다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손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공기놀이, 첫경험식으로 그렇죠 가졌던 공기놀이잖아.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잘 익숙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동심의 세계로 금세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왕순이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내공을 쌓으면서 보드게임 쪽으로. 네. 근데 이제 모든 취미가 마찬가지인데, 질리거나 네. 싫증이 나거나, 아, 이걸, 이거, 아, 이제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오래 네. 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 한 20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런 적이 있을까? 회의? 초창기 때는 많았죠, 저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내려놓은 건데, 어떤 좀 외로울 거냐면, 것 같아. 그쵸? 주변에 너무. 일단은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어른이, 나이 먹은 어른이, 한심해 보이는 거? 한심해 보이죠. 주사위 갖고 이렇게 놀고 있으니. 이게 되게 한심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런 문화는 좀 없어져서 그런 건좀 많이 힐링이 됐고요. 근데 지금도 간혹 좀 서글픈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게임을 하는 도중에 그런 게 와요. 뭐냐면, 게임판을 펼쳐놓고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럼 상대방이 설명을 듣는데, 대충 듣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 근데 왜냐면 이건 집중해서 들어도 게임이 잘 운영될까, 운영되지 않을까 되게 그런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핸드폰질은 좀 이상하다. 저거랑 비슷하겠다. 정말 나는 너무너무 훌륭한 영화를 내가 지금 소개시켜줘서 같이 본 거야. 내가 내 돈으로 난 예매까지 느낌 몰라 그래, 해서. 뭔지. 어? 네. 근데 이 새끼가 옆에서 자는 거야. 아, 그렇죠. 그 진짜 짜증나. 대박이죠.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니 아버님을 쇼파에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너무 좋은 장면이라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꾸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저 식탁에 가서 물을 드시거나 그렇지. 아니면 전화를 받으시면 이러는 그래서 나 영화 거예요. 혼자 봐. 그러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왕순이님 나한테 게임 설명할 때 그런 기분이었겠구나. 그렇죠. 내가 그런 짓을 한 거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판 엎고 싶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께 네. 권하고 싶은 게임 한 네.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시고 그게 이제 왜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살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뭐 이런 걸로 국내에서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예. 네. 아니 뭐 아니 뭐뭐뭐 외국에서 너무 괜찮은데 외국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도 뭐 소개하시고 싶으면 해주셔도 돼요. 네. 일단은 알란 문이라는 작가가 만든 게임 중에 티켓 투 라이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티켓 투 투 라이드. 라이드 여행 뭐 그런 건가? 네, 뭐 이제 어떤 지도가 하나 있어요. 뭐 이제 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카드를 플레이를 하면서 거기다가 열차 노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내가 이제 목적지 카드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리의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의도치 않게 방해를 해야 되고 방해받게 되기도 해요.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룰도 쉽고 상당히 쉬워? 재밌죠. 재밌고. 쉬워야 돼. 예. 그리고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네. 한국에서는 이미 쉽게 구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진짜 쉬워야 돼. 맨날 쉽다는 거 어렵잖아. 정말 쉬워요. 네, 정말 쉽고 네, 좋은 게임이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기차 게임을 했으니까 덱스터리티 중에서 하나. 덱스터리티. 네. 텀블링 다이스 어때요? 네, 텀블링 다이스 좋죠. 내가 유일하게 아는. 네,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 저도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네, 텀블링 다이스 너무 재밌고. 근데 그게 조금 가격이 나가요. 얼마인데요? 그게 한 7만 원, 9만 원 사이 정도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바닥은 7만 원이 비싼. 또 하나의 장점. 네. 네. 그게 이제 네. 네, 보통 한 2, 3만 원 정도 보드 게임 좀 싸다고 하고 보통 4, 5만 원 선이고 그걸 이제 넘어가면 좀 비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목재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운 건 아닌데 그리고 망가질 일도 없고 하나 있으면 평생 윷놀이 대신 할 수 있을 정도. 윷놀이 대신. 네. 그런 정도로 게임으로 재밌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좀 잠깐만 텀블링 다이스 얘기 좀만 더 해야 돼. 네. 왜냐하면 텀블링 다이스는 룰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뭐냐면 이게요. 네.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주사위를 굴려서 높은 숫자에 들어가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그렇죠. 맞죠? 네. 네. 근데 이게 텀블링 다이스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로 계단이 돼 있어요. 계단이 돼 있고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갈수록 곱하기 점수가 점점 세지죠. 1, 2, 3, 4 이렇게 세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가 멈춘 곳에 그 곱하기 점수를 곱해서 점수를 먹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다 보면 이제 낙처럼 밑으로 툭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주사위가 네, 상대방 주사를 쳐서 일자리 주사를 쳐갖고 상대방이 내려갔는데 그게 한 3으로 벗기면서 한 4칸으로 들어와서 3, 4, 12, 12 뭐 이렇게 점수를 더 따거나 뭐 이런 인생이 좀 상대방을 방해할 수도 있고 오히려 도움을 줘버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게 아주 않게. 랜덤하게 진행되는데 그게 운이네 운. 그렇죠. 운 게임인데 운 그게 게임. 참 대단한 게요. 대단한 게 그게 보통 그 룰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룰을 삽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텍스트로 이게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덱스터리티 게임은 구성물로 그 룰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워야 될 것들을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 구성물 자체가 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덱스터리티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쉬워 보이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네. 저기 머리 쓰기 싫고 네. 게임은 하고 싶고 네. 그럴 때 덱스터리티를 해라. 그렇죠. 네. 자, 3번. 3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게임인데 휴대성이 극강이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왜냐면 지금 텀블링이 텀블링이 휴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 티켓 투 라이드는 한 중간 정도. 그랬을 때 휴대성 극강의 게임을 하나. 할리갈리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티추란 게임이 있어요. 티추. 예. 네. 티추란 게임이 있는데 요 게임에 대해서 우리 보드 게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보드 게임 입문자에게 절대 티추를 추천하지 마라. 왜요? 티추밖에 안 한다. 티추밖에 안 하니까. 아, 좋은 말이다. 예. 보드 게임을 뭐 제가 뭐 손보이려고 하면 아 됐어. 티추 다 갖고 와. 라는 멘트가 있을 정도로 무서운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 중독성을 갖고 있느냐? 일단 한 판당 끝나는 게임이 짧고요. 예, 짧고 그 짧은 게임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수를 누적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상대방과 같은 팀이에요. 둘이 같은 팀을 먹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책임 전가를 하거나 책임을 내가 받기도 하면서 그럼 누굴 이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2대2 먹고 편을 먹는 거야. 아, 2대2? 예. 아, 그러니까 마주 보는 사람이 그렇죠. 같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턴이 돌아가긴 하는데 네. 이제 한번 건너뛰면 내 편이 네. 또 편이 되는 그런 방식인 거네요. 뭐 길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마주보는 팀이 같은 팀이에요. 서로.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게임을 하다 보면 협공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럼 항상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 때문에 졌다. 예. 네, 너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해서 복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정 파괴 게임인데? 우정 파괴도 되고 또 이제 또 잘 되면 또 서로 이제 우정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또 쉽게 가격도 싸고. 싸고 예, 얼마인데요? 그래서 한 14,000원? 예, 14,000원. 그 정도. 그러니까 디큐. 예, 2만 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임이라서 이거는 뭐 중국에서 좀 연휴가 됐는데 아마 중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그 고스톱이죠? 고스톱? 그 정도 되는 어떤 범용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아주 훌륭한 게임이에요. 그세개 정도면 뭐 입문자로서는 뭐 만족하지 않나 네. 싶네요. 티켓 투 라이드, 텀블링 다이스, 티츄를 추천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뭐 지금 입문하려는 사람들과 네. 아니면 기존의 뭐 유저들한테라던가 네. 아니면 뭐 출판사에라던가 네. 뭐 당부할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하시고 방송 마무리하죠. 보드게임은 사랑입니다. 아이고, 식상하다. 알겠습니다.